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복받은 인민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류우현 작곡인 가요 복받은 인민의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졸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주체 조선의 영광과 긍지,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심정을 바치고 받도록 할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뜨겁고 졸졸한 소정 속에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요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의 천만 가지 소원도 모두 꼽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민위촌의 위인조 풍모와 그 일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인민들의 그리움의 기억정을 뜨겁고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는 부르면 부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오보이로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언제나 그이만을 따를 천만 국민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안겨옵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시적 형상 속에 높은 사상이 맥박치는 가요는 뜨겁고 졸졸한 소중을 안고 흐르는 특색 있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내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밝고 지향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정서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언제나 긍지없고 행복에 넘친 우리 인민의 모습, 그 어떤 광풍 속에서도 우리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천만 국민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율의 첫 부분에서는 8분 소리표의 리듬과 동도 진행의 음조 진행들을 비교적 평이한 선율 음조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개함으로써 마음속 생각을 속삭이듯 소박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소정 속에 인상 깊은 중소적 화폭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선율의 둘째 부분에서는 첫 부분과 달리 폭넓은 조약 진행들과 부점 소리표들의 특색 있는 활용을 적용하여 박절적 요점을 보다 특색 있게 강조함으로써 밝고 지향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정서를 강렬하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대조가 뚜렷하면서도 완벽한 통일을 이루는 이러한 선율 형상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그 품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민들의 끝없는 행복감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선율은 또한 악단과 악단 사이, 부분과 부분 사이의 반복적 수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해서 노래를 듣는 사람들 하여금 통속적이면서도 감명 깊은 음악 형상 속에 작품의 사상을 깊이 새겨안게 하고 있습니다. 정녕 가요 복받은 인민의 노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친근하면서도 밝고 지향적인 음악 형상으로 펼쳐보인 것으로 해서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는 그의 사랑의 자욱 따라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꽃피나는 조국 강산에 천만 국민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복받은 인민의 노래로 끝없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정다운 그 손길 꼭 잡고서 순간도 못 놓습니다. 친근한 그 미소 가슴이 안고 만복의 꿈을 꿉니다. 우리에게 지혜 고마운 원수님이 계십니다. 천만 소원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